지난번에 그 숙제를 제가 정지상의 송인을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아닌데 제가 분명히 외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기 앉아 계시던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써우라고까지요? 이상하네.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외운 분 있어요? 외운 분? 자, 외우셨어요? 써우셨어요, 그럼? 예. 네. 외우셨어요? 외우신 분 있다니까, 이게. 외우셨죠?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외우라고 한 거라니까, 분명히. 말도 안 돼. 써우라고 그러진 않았을 게, 제가 어떤 놈인데. 아닌데, 어쨌든 좋습니다. 외워왔다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 다 같이 이제 첫 번째부터 읽습니다. 첫 번째 구절. 뭐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첫 번째 구절. 우월장제 초색다부터, 자, 우월장제 초색다. 아, 이게 목소리가 안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됐습니다. 저 이렇게 하면 화납니다. 이게 옥상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옥상에 가서 막 이렇게 막, 이게 PT 해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월장제 초색다. 우월장제 초색다. 송군남포 동비가. 송군남포 동비가.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수 하시진. 별루 연년 첨녹파. 별루 연년 첨녹파. 자, 이근호 씨. 예. 자,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저기, 평창동 저 가다 보면 세금정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정자가 있어요. 아니면, 저기 담양 소세원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면항정인 이런 정자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정자다 생각하고, 지하지만, 정자다 생각하고, 운치 있게, 내가 정말로 이, 취객이라고 그러죠, 취객. 술에 취한 손님들을 갖다 맞이해서 이 취객이야. 그러니까 이 취객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전 취식을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표현인데 사실은 취객들을 상대로 쫙 야 여러분들 내가 하나 한 수 쥐었지 하고 읊어준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헐 장제 초색다. 송군남포 동지가 다들 지금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술 한잔 먹고 할까요? 지금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조한조 선생님한테 말해서 소주 좀 팩으로 좀 돌리라고 그럴 걸 그랬네. 자 다시 해봅시다. 이번 기회에 이게 사람이 이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면서 발표할 일이 생겨요. 그렇죠? 말해야 하고 이번에 이럴 때는 쪽팔리면 우리서 팍 한번 해보는 거야. 이 고비만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큰 소리를 이렇게 막 해본 적 있어요? 경험 있어요? 별로 없죠. 그거 봐. 별로 없다고 살다 보면은 그런 경험이 별로 만들어질 기회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만 원 내고 듣는 강의에서 그걸 한번 해보면 이게 완전 본전을 뽑는 거야. 예? 제가 여기 이렇게 뻔뻔한 사람인 것 같아도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이걸 잘하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웅변대를 나왔어요. 제가 목소리 변성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도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만 딱 발표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이 고비를 딱 넘어가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자, 이 고비를 넘어가는 이근호 씨 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응? 먼저 좀 추천을 받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고 싶은 사람이야 이근호 씨가. 여기 온 사람 다 하고 싶은 사람이야.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강의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 그죠? 이게 책 읽기가 있고 책 읽은 다음에 정리해야 되고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글을 써야 되고 자기가 쓴 글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요 네 가지 코스가 딱 묶어져야 이게 딱 이게 세팅이 되는 거거든. 글은 잘 쓰는데, 오늘 내가 저기 다른 일 때문에 이 강의하기 전에 관장님하고 같이 저녁 먹는데, 여기 동대문구 정바도서관에서 강의하실 선생님들은 섭외를 할 때, 이제 글, 책을 보고 섭외를 하잖아요, 골라서. 근데, 글은 굉장히 책이 잘 된 분이에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이게 발표가 잘 안 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 안타까운 거야. 이게 다 갖춰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오는 사람들 누구나 다 해야 돼. 그 네 가지가 다 갖춰줘야 돼. 그것이 이번 40주 동안에, 그러니까 40주 끝나쯤 됐을 때, 아, 올해 내가 동대문 정바도서관에서 고전 10권 읽기 강의 들었다. 그 중에서 내가 제일 괜찮게 생각한 그 책이 이거더라. 이 책에 대해서 내가 20분 동안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게. 할 수 있는 거. 20분 동안 이야기하려면 A4용지 2매가 필요해요. 딱 A4용지 2매가 필요해. A4용지 절반이 5분이에요. 5분 스피치 해라. 그러면 A4용지 절반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감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내가 말하는 속도가 어떻고 있죠. 제가 여기 강의하러 오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다가 뭐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미리 집에서 딱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몇 분 동안에 무슨 얘기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장사미처럼 알려드리면 장사 안 돼버리는데 딱 메모 이렇게 딱 해봐요. 이렇게 무슨 얘기 할 건지. 저는 요 짓을 이제 한 10년 넘게 했잖아요. 이게 보면 아, 요 얘기 몇 번, 요 얘기 몇 번 이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A4용지 2매가 있으면 20분 떠들 수 있어. 그것의 출발점이 뭐냐? 읽기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읽어보라고 그런 거야. 지난번에도 근호 씨한테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잘 발표를 못하게 생긴 사람한테 시키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그거를 뻔뻔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 번만 뻔뻔해지면 돼. 여기서 그렇다 해서 누가 가는 길에 아, 저나 후졌어. 이런 사람 없어. 걱정하지 마라. 안 나는 사람이 바보야. 그죠? 자,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 9월 장제 초대성 동군남포 동비가 대동강수 하시지 별륜연연 아, 진짜 애인 떠나가네. 지금 애인 떠나가는 거야. 지금 송인이라고 그러면은 이 시의 제목이 송인이잖아요. 그쵸? 한자에서 한문에서 인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리켜요. 자기를 가리킬 때는 기를 쓰죠. 그죠? 그러니까 숙이 나의 마음을 닦아서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숙이 치인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진짜 이건 애인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그릇이 애인 떠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애인 떠나가는 분위기네. 좋아요. 잘 읽었습니다. 자, 다른 분 이제 야, 난 손 들고 한번 읽어보겠다 내가 하는 분. 다 눈을 안 맞추려고 고개 드세요 지금. 이분 좀 한번 해보세요. 얼굴에 살만한 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저렇게 슬프게 안 해도 되고 의학생 울듯이 안 하셔도 돼요. 우헐 잠재 초색다. 좀 더 크게. 우헐 잠재 초색다. 큰 목소리로 하는 게 중요해요. 송군 남포동 비가가 아니라 송군 남포 동비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우헐 잠재 초색다. 송군 남포 동비가. 대동강수 하시진 별로 년년 삼육사. 예. 자, 이제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번역을 해봅시다. 우월장제 초색다. 자, 무슨 뜻이지? 나의 염장을 지르는 맥북. 비계인 긴 두개 풀빛이 지나는데. 비계인 긴 두개 풀빛이 지난데 지금 비계인 긴 두근 좋아. 우월 장제. 근데 초색다야. 지금 풀빛이 마늘 따짜를 갖다가 지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번역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알아. 이게 불빛이 진한데 이거는 인터넷에서 굴러다니는 번역이고 내가 다 안다니까. 지난번에 말했죠. 레포트 쓰라고 그러는데 어떤 학생이 서평을 쓰라고 그러는데 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긁어다가 막 냈더라니까. 예전에 어디서 긁었냐 그랬더니 지가 썼다는 거예요. 끝까지 삐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런 사이트 아니었어?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다가 내가 운영하는 거 내가 쓴 거다 이놈아. 응? 왜냐 그 당시에 그 책을 읽은 사람 나밖에 없어서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서평이 최신간이었거든. 그러니까 알아요. 저도 검색을 해보면 불빛이 진한데 이렇게 나와. 근데 고민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초색다라고 할 때 불빛이 과연 마늘따자를 진하다고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제가 뭐라고 그러죠? 공자는 네 가지로서 가르친다. 문행, 충신, 행은 각자 하기로 했고 신, 레토릭이잖아요. 레토릭을 생각해보는 거지 지금. 마늘 따자를 어떤 글자로 옮길 것인가? 어떤 글자로 옮길 자네 이름이 김성년 학생 얘기해봐. 마늘 따자를 어떻게 진하다로 할 거예요? 진하다. 진하다를 지금 생각을 해봐. 비가 지금 여러분들 상상을 하세요. 비가 개서 이제 우월 비가 개서 그 다음에 장제는 긴 뚝이야. 그죠? 강뚝에 불빛이 진하다는 것은 풀이 파릇파릇 많이 돋아났기 때문에 진하는 거 아니야. 그 상황이지 지금. 비가 개했는데 불빛이 진하다는 건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많이 났을 수도 있지만 쫙 긴 뚝하고 마늘 따짜고 긴 장짜고 응?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긴 장짜하고 얘하고 상응하는 거란 말이죠. 뚝이 기다라니까 기다란 뚝에 풀이 잔뜩 나와서 지난 거라고 이게. 그걸 알고 지나다고 번역을 하면 돼. 하더라도. 오케이. 그럼 다시 해봐요. 비겐 긴 뚝에 불빛이 진한데 해 그냥. 근데 알고 하란 말이지 내 말은. 어? 수단 불빛이 진한데 이래도 된단 말이지. 이제 이게 우리말로 옮길 때는 있는 그대로 워드 바이 워드로 단어 대 단어로 옮길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우거진 불빛이 진한데 이래도 된단 말이지. 마늘 따짜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하면은 그렇죠? 무성한 풀빛이 진한데 이렇게 해도 되고. 오케이 이해가 돼요? 다시 해봐. 그러면 읽고 우월장제 초색다 하고 읽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해보세요. 우월장제 초색다. 큰 소리로. 우월장제 초색다 비개인 긴 두개 풀빛이 진한데.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송군남포 동비가야. 이건 번역이 거의 이거는 무지하게 잘해야 돼요. 이거는 송군남포 동비가. 자, 송군남포 동비가 누가 번역해 보겠습니까? 한번 그런 슬픈 노래를 불러본 경험 있는 사람이 잘할 텐데 이 양반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마가 많이 벗어져가지고 여자들이 안 좋아해. 늘 떠나. 자, 송군남포 동비가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저번 주에 안 하세요? 그래, 좋아요. 자, 송군남포 동비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리에 그 목도리를 머리까지 하신 분 있네. 예, 물론입니다. 그때는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르네요. 남포에서 보내며, 네,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송군 남포 동비가 슬픈 노래를 부르네. 그럼 동사가 지금 동자예요? 지금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송군 남포가 남포에서 보내는 거예요? 남포로 보내는 거예요? 네? 남포에서 보내는 거겠죠? 배가 떠나가는 데가. 근데 목포행 완행열차를 남포행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송군 남포가 남포에서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남포로 보내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그거는 일단 그렇게 두 가지 가능성. 그 다음에 동비가 그 비가는 무슨 어떻게 번역했어요? 지금 비가를 슬픈 노래? 슬픈 노래? 그냥 슬프다 그러지 말고 이 빗자를 갖다가 어떻게 애달픈? 그죠? 구슬픈? 또는? 형용사 많잖아요. 형용사. 우리 말의 특징이 형용사 부사 정말 거의 무한히 공급되고 있잖아. 그렇죠? 애달픈, 구슬픈, 애절한 그러면 이건 아니야. 애절한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그 정도. 그러니까 형용사를 생각해 보셔야 돼. 근데 동비가를 동자 앞에 동자를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동자 어떻게 해볼까요? 한번 동비가 송군남포 동비가 동 울린다. 예? 울린다. 그럼 어떻게 문장 전체에다가 부른다. 부른다. 예, 부른다. 비가를 부른다. 그죠? 남포에서 그대를 보내는 구슬픈 노래를 부르네. 그죠? 근데 단지 부르네, 비가를 부른다 그럴 때 부를 때 가창력이 뛰어나다 그럴 때 창자를 이렇게 쓰는데 창비가라고 안 하고 동비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동자라고 하는 글자가 단순히 움직일 동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목 바깥으로 튀어내는 비가가 아닌 거라 이게.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동동동동동 하고 있는 거죠. 그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 이게. 그걸 봐야 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을 때 아 이게 들어가 있구나. 이게 왜 부른다고 할 때 왜 동자를 쓰는가를 생각해야 읽을 때 그걸 생각해 보면 말할 때 이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할 때도.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네. 그러니까 슬픈 노래가 맺혀 있네.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이를테면. 그죠? 울려 나오네. 뭐 이래도 되고. 이를테면 그러니까 무슨 글자예요? 눈물 루자죠. 이거 무슨 글자겠어요? 예? 네? 이거 이것도 루자예요? 이것도 루자예요. 위아래 다 루자예요. 위에는 체로탄 할 때 루자잖아요. 자, 둘 다 루자야. 왼쪽에 삼수변 있는 거니까 다 눈물이겠죠. 눈물 루자죠. 근데 글자 모양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겠어요? 지금 한시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한시 배워서 우리가 저기 늙어가지고 한시나 지으러 다니면서 돈 따먹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레토릭이 어떻게 한국어는 어쨌든 한자어들이 많잖아요. 그 한자어가 한글로 변환되는 과정 이 레토릭을 알아야 돼요. 요것이 그러니까 좀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삼키는 거랑 그리고 겉으로 내려오는 예, 그렇죠. 어떤 게 삼키는 거죠? 밑에 놈. 아니요, 위에 삼키는 거. 아닙니다. 거꾸로 하셨어요. 아, 그거 더 이상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 진짜. 아, 다 갔는데 그죠? 아, 막판에 침묵 하나가 빠져버리는 바람에 이게 이거는 뭐냐면 눈에 고여 있는 눈물 눈자예요. 눈 속에 있잖아요. 눈 눈목자 눈 속에 물기가 들어 있잖아. 눈에 고여있는 눈물 루자. 위에 거는 흐르내리는 눈물 루자. 그러니까 한자가 뭐가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달라지겠죠? 가령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는 독립문에 가면은 독립문 공원, 독립문 그 역사 방, 공원 있죠? 형무소 옛날에 있던 거. 그 뒤쪽에 가면은 저기 사형수들 사형장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그쪽에가 그 그쪽에서 반역죄인들, 대역죄인들을 갖다 거기서 사형을 시켰어요. 거기 넘어가는 내 이 누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어요. 요 다리가 아니라 요 다리예요. 위에 있는 누교가 아니라 밑에 있는 다리. 반역 대역죄인들이 그리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대역죄인들을 알던 사람들이 그 다리에서 그 죄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겠죠. 마지막 모습을 보는데 눈물을 흘러내리면 이거는 죄역죄인의 그 잘못을 자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큰 반역을 졌기 때문에 눈물을 삼켜야 돼. 거기서 어쨌든 딱 시침을 떼야 되는 거라. 예전에 저기 박정희 시대에 그 뭐죠 그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거 잡혀가는데 옆에서 아유 짠하네 저 집 그랬다 바로 잡혀가잖아요. 그 전에 뭐 이번에 그 무죄 판결 나왔잖아요. 저 재심 신청해서 저기 어디 제주도인가 어디 어부가 여기 고위공직자들은 국수에 들어가는 고기 수가 좀 많다더라 그래갖고 잡혀가서 저기 국가보안법인가 뭐 그걸로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그 다리 위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차마 흘리지 못하고 글썽글썽 했다 해서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가 누교예요. 누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에 팍 포함되어 있는 그 함축된 뜻이 강한 거라. 그 한자가 이게 있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 한자를 우리가 우리말로 옮길 때는 풀어야 돼. 충분히 내용을 포함해서 이것을 이해해서. 그러니까 동자라고 한 동비가 해서 동자. 그냥 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빡 해봐야 돼요. 그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라. 자, 송군남포 동비가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강수 하시진. 자, 누가 해보겠습니까? 대동강수 하시진. 자, 팔짱 끼신 분. 뭐, 나 그까지쯤이야, 이런 자세로. 아, 저번주에 다 안 나오셨다고? 자, 대동강수 하시진. 자, 저분.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의 물은? 대동강물, 그냥. 대동강의라고 하는 글자는, 여기서 지금, 아, 그, 뭐, 모르고 그러시니까 제가, 뭐, 비난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뭐 의라는 말은 우리말 잘 안 씁니다. 일본말은 노고 일본말이거든요. 사실 이게 일본말의 흔적이에요.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 집 뒤뜰 매화나무 이렇게 말하면 알잖아요. 근데 일본말은 우리의 집의 뒤의 뜰의 매화의 나무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노거든요. 노라고 읽어요. 노. 아노노 일본말에서 어? 그러니까 다시 대동강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다할 것인가. 자, 맨 마지막에는 지금 그 단어 다할 진짜 그 단어의 번역이 지금 관건이죠. 그렇죠? 그걸 고민을 해봐야겠죠. 다다 끝나다 다 말라 없어진다 그런 말이겠죠. 그죠? 근데 그 뒤에 있는 해마다 별루연전 첨녹파가 있잖아요. 별루연전 첨녹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해마다 이별 눈물 더해지는 것을. 그렇죠? 그러면 그거하고 연결지어서 말하면 대동강물은 언제 마를 것인가 아니면 또는 대동강물은 마를 날이 없겠네 그래도 돼요. 그 뒤에 있는 거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마를 날이 없겠네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번역을 있는 그대로 해도 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연결해서 의역해서 마를 날이 없겠네 해도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임동군 마지막 문장. 별루연연 첨녹파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푸른 물결? 푸른 물결은 그러면은 이거예요 지금? 에? 녹파잖아. 청파가 아니라. 청파가 저건데 지금 푸른 물결이고. 푸른 물결 아닌데 우리가 푸르다라는 말 물론 그래. 녹색도 푸르다. 청색도 푸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참 녹파. 녹파라고 하는 그 녹자 있잖아. 그걸 어떻게 지금 이 송인진이라고 하는 이 시가 쓰여진 게 계절상으로 보면 언제예요? 봄이죠. 그러니까 녹파야. 봄이니까 지금 이게 장난 그냥 퍽 쓰는 게 아니라고. 이 다 우월장제 초색다 그 부분하고 맨 뒤에 있는 녹파라는 단어하고 딱 붙어서 봄임을 딱 드러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에다가 때는 바야흐로 봄 이렇게 안 해도 알아. 제일 추잡스러운 애들이 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비가 그쳤지요. 풀이 무지하게 돋아나더군요. 이거 안 돼. 그냥 비가 그쳤는데 풀이 무지하게 돋아나더군요. 해면 봄인 줄 아는데 이게 너무 뭐라 할까 그 마음이 여린 분들은 미처 상대가 못 알아들을까 봐 봄이었던 거지였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녹파. 그러니까 녹파가 왜 녹인지를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번역을 그러니까 푸른 물이 아니라 초록빛 그렇게 해줘야 돼. 예? 그렇게 해서 맨 뒤에 있는 녹 초색이라는 글자하고 그 첫 번째 줄에 있는 초색이라는 거하고가 연결이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강둑에 있는 푸르른 그 그것하고 요것하고가 첫 번째 행하고 마지막 행의 숨이 대응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시를 쓰는 작법이거든. 시라는 것은 뭐냐? 짧은 거리, 짧은 그 글자들 안에서 서로가 단어가 단어들끼리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고 서로 대립관계를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그 몇 개 안 되는 단어로 총체적인 이미지를 던져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시 안에서 계절도 알려줘야 되고 계절에 따른 어떤 그런 날씨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현상도 알려줘야 되고 근데 비가 그쳐서 풀잎은 더더더더 돋아났는데 이건 뭐야? 아주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연은 생명이 움트고 있는데 사람은 남포에서 님을 보내. 사람은 상실되고 있고 이 대비가 이제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은 첫 번째 행은 자연이 말하자면 푸르르고 이게 움터 나오는 건데 두 번째 행은 사람의 일은 막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대비가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입체적으로 이걸 네 개의 행 속에서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라. 이게 바로 시를 쓰는 거고 시를 우리가 외우고 읽고 이해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근데 보통 현대 자유시는 그렇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한시를 통해서 우리가 촥 한 방에 깨는 거죠. 요게 재미인 거라. 레토릭을 즐기려면 그러니까 한시를 읽고 이해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살짝 말씀을 드리니까 아 이렇게 읽어가면서 재미를 보는구나 아시겠죠? 이거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뭐 저기 민족문화 추진위원회나 한국학중앙연구원 가서 뭐 제가 이번에 뭐 정조실록을 다시 한번 번역하죠 엉망이더군요 이렇게 할 거 아니거든. 제가 첫 시간에 말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린 즐기자고 하는 거니까 인문학을 즐기는 거예요. 쌍티나게 날이면 날마다 그냥 동계상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즐기는 거야. 글자 아 음미하는 거지. 첨놓고 아 동비가 동자 이 동자에 해당하는 한글 번역이 뭐가 있을까를 머릿속에 담고 다니면서 궁리를 해보는 거야. 동비가라는 이 글자 세 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면서 아 강의 시간에 선생님 이거는 이 번역을 엉망이서 내가 생각하기 이 동자는 이 번역어를 쓰는 게 제일 좋아 하는 느낌 있죠. 그걸 궁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갈 때 숙제 아시겠어요? 이 위키피디아에서 뭔가 조사해갖고 그게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확한 팩트를 알아내서 그걸 우리 속에 많이 축적하는 것이 공부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어. 그렇죠? 그게 공부가 아니더라. 이게 정답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한없이 궁리해보는 거야. 한없이 궁리한다고 해서 망상은 아니죠. 분명히. 이 동이라고 하는 글자가 비가하고 함께 놓여있음으로써 무엇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범위는 있어. 망상은 아니야. 망상은 아무거나 갖다 대는 거지만 망상 아니고 분명히 이게 뭔가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정확한 한글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 하는 거. 그것이 공부인 거야. 그게 공부야. 다른 게 공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사실을 축적하는 거.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 고시라고 그러죠. 그런 건. 고시. 고시와 공부가 동일시되고 있잖아. 공인중개사 공부. 응? 그렇게 아니 고시.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영어를 딱 써. 아, 요즘에 제가, 뭐, 육법전서를 외우고 있죠. 고시하는구나. 응? 수학의정석을 이번에 띄웠습니다. 고시했구나. 공부 열심히 하네. 그러지 말고. 공부라는 것은 뭐냐. 내가 대상 세계를 갖다 가지고서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거야. 그게. 근데 정답은 없다 해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있어. 범주는. 범위는 정해져 있는 거. 이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면서 이 송인이라고 하는 이 한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인이라고 하는 한시에서 제일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이 동자예요. 죽음에. 저도 이게 굉장히 궁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 이게 동동동. 발을 동동 구르며. 예? 동동동. 이 동자를 뭐라고 번역할 것인가. 그렇죠? 이 동자 하나가 어떻게 번역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전체 송인이라고 하는 제목이냐 님을 보내는 노래니까 이것에 대한 이것을 하는 사람의 심사가 탁 나오겠죠. 그래서 궁리를 해보시려야 됩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송인을 여러분들한테 준비해오고 읽어보고 하란 이유가 바로 레토릭, 문행 충신의 신에 해당하는 그 레토릭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오늘 읽을 일리아스의 오늘 읽을 부분하고도 아주 이 부분이 대비돼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한신은 한자는 글자 하나에다가 이게 무슨 글자예요? 쥐서자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게 이명박 할 때 그 박자 있죠? 그렇으면 이게 글자 이게 박자예요. 쥐 박자예요. 찾아봐 있어요 진짜 한자. 이름을 이명박을 이제 앞으로 이름을 이걸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이명박을 이렇게 써도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쥐서자에다가 요걸 쓰면은 요것도 쥐박자예요. 실수했습니다. 제가 한자를 잘못 알고 이렇게 써주면은 아주 멋진 이 딱 뭐가 하더라도 뭐 명박이 개새끼 이렇게 쓰면은 천스러운 거야. 그냥 제가 한자로 써야겠네. 그래도 대통령 성함이니 한자로 써야지. 이 쥐박자를 딱 써주면 이게 최고기라.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이렇게 넓은 박자보다 더 어려운 한자를 쓰면서 제가 한자를 미처 못 외워서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완전히 죽이는 거라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한자는 글자 하나 가지고 많은 뜻을 거기다 겹치고 포개고 하죠. 요게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대로 이게 겹치는 단어, 겹쳐서 쓰는 거예요. 뜻 하나를 단어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뜻을 겹쳐서 울림을 팍 주는 거예요. 화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글 쓸 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골라서 쓸 것인가를 항상 궁리를 하셔야 돼. 모든 단어를 그렇게 쓸 게 아니라 A4용지 한 매를 쓰면 두 개 정도의 단어는 완전히 포인트로 딱 잡히도록 골라야 돼. 지금 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다음 주 숙제가 명예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A4용지 반매 5분 스피치 분량이라고 제가 분명히 한 두 사람 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다 이게 선생이 뭘 하면 다 선생은 철모에 똥을 싸는 건 군대 고참이구나. 선생은 뭘 해도 다 작전이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미연대의. 네? 뭐라고요? 뭐 지금 아는 척 하시는데? 무슨, 뭐요? 사소한 말에 큰 뜻이 있다. 예, 네, 사소한 말에 큰 뜻이 있다. 그쵸? 사소한 말에 큰 뜻이 있다도 되고, 희미해 보이는, 사소하다 그러지 말고 이럴 때는, 희미해 보이는, 미약해 보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말에 큰 뜻을 담는다. 이게 말하자면 동아시아 레토릭의 핵심입니다. 또는, 선생이 지나가는 말처럼 한 것이 사실은 뒤통수 까는 말이 된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A4용지 반매 분량으로 나이가 명예에 대해서 생각하는 글을 써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근데 제가 그게 5분 분량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한 두 분 정도 시킬 거라. 그죠? 근데 그걸 쓸 때, A4용지 반매면 자신이 궁리한 그 명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 단어 정도는 멋진 표현을 궁리해서 폭에서 써놔야 되는 거야, 거기서. 그래가지고 A4용지 반면을 딱 읽었는데 읽은 사람이 그 단어 하나는 머릿속에 딱 남아오게. 이해가 되세요? 다음 주에 A4용지 반면을 쓰는 기본적인 요체를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린 거야. 이게 한시 송인을 갖다 읽으면서 그 요체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을 호메로스의 읽을 부분은 미연대의가 아니야. 지금 동자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는 사실은 정지상, 시인 정지상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텍스트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즉 그 사람이 거기다 포개 넣은 것이 분명히 있었겠죠. 서너 개가. 근데 우리는 그 서너 개를 갖다가 독자 입장에서 그냥 우리가 재해석해내면 돼. 그렇죠? 이것은 지금 한시의 한시가 가져다주는 효과. 근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그럴 필요가 없어. 오늘 읽을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읽을 부분들 어떤 거냐? 재해석의 여지가 없어. 정말로 분석적이고 정말로 구체적이고 정말로 증물적이고 정말로 사실적인 표현들이 나타나. 일리아스에서는. 그러니까 이 레토릭과 이 한시의 레토릭의 이 거리가 엄청나게 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을 호메로스만 그냥 쫙 읽으면 호메로스만 쫙 읽으면 뭐 이렇게 해나 하는데 한시를 딱 읽은 다음에 호메로스를 딱 읽잖아요. 이들의 적나라함이 완전히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닭살이 확 돋아 정말로. 그러니까 오늘 한번 읽을 부분들을 이 오늘 여러분들이 해온 한시 요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호메로스의 오늘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책을 펴세요. 지난번에는 제1권 아킬레우스의 분노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함선 목록을 해서 전체 히락군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리스 미케네 연합군하고 미케네 연합군하고 저기 트로이아하고 드디어 싸움이 붙게 되겠죠. 이제 스토리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제4권을 펴십시오. 제4권을 펴십시오. 요 책 숲출판사본으로는 107페이지입니다. 제4권. 한국대 출판사본에도 행번호 나와있죠? 그릇이 나와있죠? 예. 제4권에서 드디어 신들이 이제 우선 제2권, 2권과 3권 여기서 싸움이 한번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맹약을 했는데 70행을 펴십시오. 70행을 펴면 여기 히타를 조금만 줄일 수 있어요? 조한주 선생님? 지금 여기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네, 목이 찢어져. 70행을 펴면 68행 이렇게 말하자 인간들과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죠. 거여가지 않고 즉시 아테네를 향해 아테네 여신이죠. 향해 물을 흐듯 거침없이 말했다. 어서 진영으로 가거라.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오이족의 한가운데로 가서 트로이아인들이 먼저 맹약을 어기고 승리를 기뻐하고 있는 아카이오이족을 해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움을 붙여라. 이렇게 됐어요. 자,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치자 아가멤논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누가 화살을 쏴서 아가멤논의 동생 그리고 이제 저기 아내를 빼앗긴 메넬라우스에게 화살 하나 쐈죠. 그래서 이제 메넬라우스가 화살을 맞으니까 아가멤논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가멤논이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420행을 펴보십시오. 이걸 혹은 뒤에 있는 양반 이름이 뭐죠? 이창현. 네? 이창현. 이창현 씨. 창현 씨 읽어봐요. 마치 불어오는 서풍에. 이건 좀 아주 그 장중하게 읽어야 돼.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거든. 420행. 마치 불어오는 서풍에 고개를 들기 시작한. 어? 뭐가? 그가 몸을 움직이자. 4권에. 어떻게 왔나요? 응, 거기. 422행. 422행, 예. 미안합니다. 예. 124페이지, 마치 불어오는 서풍에. 마치 불어오는 서풍에 고개를 들기 시작한 바다의 파도가 잇따라 메아리 치는 해안으로 밀어닥칠 때와는 같이 파도는 처음에 난바다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무트로와 부서지며 응력 같은 소리를 내는가 하면 암벽들 위로 홀을 그리며 높이 솟구치고 짠 거품을 파한다. 꼭 그처럼 다나우스 백성들의 대열들은 잇따라 쉼없이 싸움터로 몰려갔다. 지휘자들만이 저마다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할 뿐 다른 이들은 모두 말없이 나아갔다. 그대는 아마 이토록 많은 백성들이 모두 벙어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 그들은 지휘자들이 두려워 말없이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모두 정교하게 만든 무구들을 입고 그것들을 번쩍이며 나아갔다. 그러나 트로이아인들은 마치 어느 부잣집 앞마당에서 흰 젖을 짜주기를 기다리고 서 있다가 새끼 양들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끊임없이 매매울어대는 수많은 암양떼와도 같았다. 이 표현이 이 전쟁터에서 트로이인들은 암양떼와 같다는 게 이게 꽃그처럼 트로이아인들의 넓은 진중 도처에 소음이 일었다. 그들은 여러 곳에서 불려온 자들인지라 모두 언어와 음성이 같지 않고 여러 가지 말이 뒤섞여 있었다. 이들은 아레스가 격려했고 저들은 빛나는 눈에 아테네와 공포와 폐주와 끝없이 미쳐날뛰는 에리스가 격려했다. 그런데 아레스가 격려한 것은 트로이아인들이고 그죠? 아테네가 격려한 건 저들이죠. 아카이오이족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밀집대형으로 이제 붙어있는 그 두 진영이 부딪혔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그리하여 그들이 한 곳으로 달려와 서로 마주치자 그들은 총동으로 무장한 전사들의 소가죽들과 창들과 힘을 서로 맞부딪혔다. 배가 불룩한 방패들이 서로 맞다며 큰 소음이 일었다. 이제부터 죽음입니다. 그러자 죽이는 자들과 죽는 자들의 신음소리와 환성이 동시에 울렸고 대지에는 피가 내를 이루었다. 마치 겨울철에 두 줄기의 산골 급류가 큰 샘들에서 움푹팬 골짜기를 따라 세차게 흘러내리다가 골짜기가 마주치는 지점에서 합류할 때와도 같이 굉장히 표현이 사실적이죠. 한 글자로 때려주질 않아. 지금 일단 이 표현을 보세요. 이 표현을 그들의 둔중한 소리는 멀리 산속에 있는 목자 귀에도 들린다. 꼭 그처럼 어우러져 싸우는 자들에게서 함성이 일며 노고가 시작되었다. 제일 먼저 안틸로코스가 무장한 트로이아의 전사, 즉 선두 대열의 용맹을 떨치던 탈리시오스의 아들 에케폴로스를 죽였다. 상해 씨 읽어봐. 이건 잔인하게 읽어야 돼. 자기 잔인할 자신 있어? 안틸로코스가 먼저 그의 말총장식 천천히 안틸로코스가 먼저 그의 말총장식이 달린 투구의 뿔을 맞춰 창을 이마로 밀어넣자 청동 창끝이 뼛속을 뚫고 들어갔다. 그리하여 어둠이 그의 두 눈을 덮자 그는 격렬한 전투에서 탑처럼 쓰러졌다. 예, 지금 청동 이게 창이 어떤 과정을 거쳐 들어갔는지가 낱낱이 잘 나와있죠. 무지 해부학 교과서 같아요. 청동 창을 이마로 밀어넣자 청동 창끝이 뼛속을 뚫고 들어갔다. 그 다음에 어둠이 그의 두 눈을 덮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호메로스 서사시의 죽음을 죽었다라는 것을 갖다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두 눈을 덮는다. 어둠이 두 눈을 덮는다. 그리스 사람들은 눈이 덮이면 눈을 감았다 그럼 죽었다. 이게 우리는 숨을 거두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 잘 안 써요. 이 사람들 목숨이 그를 떠나자는 맨 밑에 있어. 눈을 감았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달에 읽을 게 이제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잖아요. 오이디푸스가 알고 보니 자기가 그 테베를 더럽힌 죄인인 걸 알았어. 그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이자 아내 이스메네하고 안티고네하고 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동생이자 딸들임을 알았어,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이오카스테 왕비의 브로치를 떼다가 자기 눈을 찌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맹인이 돼요. 장님이 돼요. 그게 뭐냐? 산송장이 되는 것을 상징해. 이게 그게 그거예요. 와, 이 더러운 세상 볼 거 보고도 쉽지도 않아. 굉장한 게 아니라 이게 상징적인 행인 거라. 상징적인 행인 거라.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죄인의 이마에다가 먹으로 죄를 써놓죠. 이게 이제 묵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묵형. 묵을 이게 묵형을. 이게 뭐냐? 이마가 사람들이 그래서 이마가 이게 이 동아시아에서 이마가 말하자면 체면의 상징이야. 여기다가 죄명을 써놔. 이게 뭐예요? 이게 명예, 최고로 명예를 훼손하는 짓이에요. 최고로. 이게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는. 이 죄를 주는 방식도 다른 거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둠이 그의 두 눈을 덮자, 이렇게 말했을 때, 요 편이 계속 나와, 사람이 죽으면. 어둠이 그의 두 눈을 덮자, 아니면, 그 맨 밑에 나오는 것처럼, 470행이 나온 것처럼, 목숨이 그를 떠나자, 그랬잖아요? 이게, 푸식해요. 목숨이라고 하는 게 혼백. 푸시케가 그의 몸, 영혼이 그의 몸을 떠나자. 그 말이죠. 이빨 사이로 떠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는 것은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 모형 자체가 시각에 근거하고 있어요. 보는 것에. 그러니까 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눈뜬 사람이 볼 수 없는 초월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오이디푸스왕 안티고네 거기서 중요한 거면 테이레시아스라고 하는 장님이 나오죠. 테이레시아스 등장! 딱 그러면 이제부터 진상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의 눈뜨고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진짜 진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을 장님이 알 수 있다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님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또는 눈뜬 것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초월적인 숨겨진 진리를 볼 줄 아는 사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둠이 두 눈을 덮었다. 그래서 서양의 사유는 본다요. 뭐죠? 이데아. 이데아? 아니, 뭐, 선행학습 하세요? 아이디어라고 안 읽고 이데아라고 읽어요? 네? 이 단어를 이데아라고 읽느냐? 아이디어라고 읽느냐? 이거는 선행학습의 문제인데, 이거. 인문학 선행학습도 있어요, 동네? 왜 이데아라고 읽으셨어요? 하긴 무식구나. 무식구!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으란 얘기밖에 더 되겠다. 어둠이 다 우리 눈을 덮겠군. 아니, 이 무식구 나왔대. 장현 씨 어때? 무식구 나왔대는데 이게 어때? 기분이 어때요? 화장한데. 화나 미치겠지? 아니, 어떻게 되신 분이에요? 뭐 따로 예습하세요? 아니야, 이 가죽잔바가 심상치 않아. 아니, 이게 그냥, 어디서 들은 듯 합니다. 이러면서 하면 괜찮은데, 무심코라고 말하면 완전 속 죽잖아, 우리가, 그죠? 오, 보통 분이 아니세요. 뭐, 따로 강의하시는 분 같아, 지금. 맞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죠, 그죠? 플라톤의 이데아. 에이도스 형상. 우리가 플라톤의 이데아 형상. 같은 거 다. 어떤, 저기, 참다운 것을 가리킬 때 쓰죠. 이데아가 그러니까 아이디어죠. 이게 다 본다라는 동사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본다에서. 본다라는 동사에서 히라버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알라스카에 가면 알라스카에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알라스카에서 제일 흔한 물건이 뭡니까? 눈이죠. 눈과 얼음이죠. 그 사람들은 눈과 얼음이 생명에 직결되죠. 알라스카 사람들은요. 우리는 녹고 있는 눈, 쌓인 눈하고 눈이라는 단어를 하나고 그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이렇게 쓰잖아요. 따로 있어요, 단어들이. 녹고 있는 눈을 가리키는 단어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밀접하게 또는 치명적인, 필연적인 것들에 대한 단어들은 발전해요. 한국어에서 제일 많이 발전한 단어가 뭘까요? 미각에 관한 단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달달하다, 덜덜하다 뭐 이런 있잖아요. 그 정말 번역 안 되는 그 미각에 관한 무수한 단어들. 그만큼 우리는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라든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꽃보다 남자, 남자들을 괴롭히는 드라마죠. 이 꽃보다 남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세요 혹시?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이에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에게 아무 아름다운 아가씨 꽃 한 송이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꽃보다는 남자가 좋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꽃보다 남자예요. 이게. 근데 네? 한국어에서는 이런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 없죠. 그죠? 너무 밝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다 이런 표현들이 다 그 하나의 그 특정 지역의 심성 구조를 반영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눈 어둠이 두 눈을 덮었다. 눈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보면은 그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보면은 본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일리아스 말고 오디세이야. 본다라고 하는 단어에 오디세이아에 나타나는 본다, 보다에 관련된 단어들만 따로 모아놓은 연구한 논문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본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둠이 그의 두 눈을 덮자. 안틸로코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80행을 보면 그가 먼저 앞으로 나오는 순간 아이아스가 그의 오른쪽 가슴이 저 꼭지 옆을 맞췄다. 그래서 청동창이 그의 어깨를 뚫고 나가자 큰 늪에 질척한 땅에서 자란 미끈한 포플러 나무처럼 그는 땅이 먼지 속에 쓰러졌다. 그랬죠. 그 다음에 501행을 보면 오디세우스가 전우 때문에 화가 나 창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마치자 청동창 끝이 그의 다른 관자놀이를 뚫고 나왔다. 이거 산적을 꿰었다는 얘기겠죠? 아유, 아유, 이렇게 간 거야 지금. 네? 무슨 거? 네? 창의 두께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 창의 두께는 요 앞에서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는 아킬레우스가 어깨 축제에 걸쳐 있는 것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앞에 화보가 있죠?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사위 놀이라는 아킬레우스와 아이아스 그렇게 두껍지 않죠? 흔히 하는 말로 낭창낭창합니다. 그 다음에 탁 넘겨서 128페이지에 보면 맨 윗줄에 무자비한 돌이 두 힘줄과 뼈를 박살내자 디오레스는 먼지 속으로 뒤로 나자빠졌고 숨을 거두며 사랑하는 전우들을 향해 두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그를 마친 페이로스가 그에게 달려들어 창으로 그의 옆 배꼽 옆을 찌르자 창자가 모두 땅으로 쏟아졌고 이게 바로 이게 배에서 창자를 꺼낸다는 말의 기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어둠이 그의 두 눈을 덮었다. 페이로스가 황급히 달아나는 순간 아이톨리아 사람 토아스가 창으로 그의 젖꼭지 위 가슴을 치자 청동이 허파에 꽂혔다. 이렇게 됐죠. 지금 보세요. 가슴을 치자 허파에 꽂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근차근 얘기해요. 차근차근 얘기해요. 그러자 토아스가 바싹 다가가 그의 가슴에서 강한 창을 뽑은 뒤 날카로운 칼을 빼어 배 한가운데를 내리쳐 그의 목숨을 빼앗았다. 이제 전투가 일어났으니까 많이 죽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날카로운 청동에 맞거나 찔리지 않고 싸움터의 한가운데를 두루 돌아다닐 수 있고 또 팔라스 아테네가 빗발치는 창과 화살을 막아주며 그의 손을 잡고 인도해준다면 그는 이때 싸움터에 들어가 보고 어느 편도 못 싸웠다고 비난하지는 않았으리라.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수많은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오이족이 이날 얼굴을 먼지 속에 쳐박고 나란히 누워있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의 단어로 함축해서 표현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굉장히 리얼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착실착실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일리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탁월한 묘사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정지상의 송인하고는 정말 다른 표현이죠. 표현 방식들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지금 5권으로 들어가도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5권의 65행을 한번 보세요.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관자놀이를 산적 깬다든가 이랬는데 이게 보면 65행을 보면 페레클로스를 추격하여 따라잡았을 때 멜리오네스가 그의 오른쪽 엉덩이를 치자 창끝이 곧장 방광을 지나 치골 밑을 뚫고 나왔다. 뭐 이런 정도까지 거의 해부학 교과서를 가지고 호메로스가 하는 듯한. 그 다음에 넘겨보면 다시 73행을 보면 날카로운 창으로 머리에 힘줄을 치자 청동이 이빨 사이를 뚫고 나가며 혀뿌리를 잘랐다. 그래서 페다이오스는 차가운 청동을 이빨로 깨문 채 먼지 속에 쓰러졌다. 이것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면 바로 가능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서술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일리아스가 보여주는 아주 그 뭐라 할까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서술이에요. 지금 굉장히 잔인한 이런 잔인한 서술들을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잔인한 서술인데, 사실 이 일리아스의 그, 이걸 갖다 잔인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린데, 이걸 잔인하다고 말하면 안 되고, 이들에겐 이들의 표현 방식인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일리아스의 세계예요. 받아들여야 돼. 어떤 때는 저도 처음에는 저한테 일리아스가 이걸 포함해서 세 권이 있어요. 처음에는 법무사에서 나온 옛날에 박광순 씨가 번역한 아마 일본어판을 중역했을 거예요. 일리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그로군이 씨가 갖고 있는 당국대 출판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읽을 때 뭐 이딴 걸 고전이라고 하나. 이렇게 잔인한 것을. 그쵸? 그냥 정말 잘된 번역은 이런 게 잘된 번역이에요. 가령 16권 16권 323행 444페이지요. 이 책으로는 16권 323행 펴셨어요? 창끝이 팔의 뿌리를 근육에서 잘라내며 뼈를 바수어버리니 그는 쿵하고 쓰러졌다. 어둠이 그의 두 눈을 덮었다. 거기 넘어와서 그 다음에 332행을 갑니다. 자루 달린 칼로 목을 쳐 그 자리에서 그의 힘을 풀었다. 칼은 온통 피로 뜨거워졌고 그의 두 눈은 검은 죽음과 강력한 운명이 내리덮었다.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445페이지 오른쪽으로 와서 350평을 보세요. 청동창이 입 밑을 뚫고 볼 밑으로 나오며 흰뼈를 박살내자 이빨들이 튕겨져 나오고 그의 두 눈에는 피가 가득 고였다. 아우, 거의 뭐 선지 장수하는 것 같잖아요. 그는 입을 벌리고 입과 콧구멍에서 피를 뿜어댔고 죽음의 먹구름이 그의 주위를 덮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표현들을 이런 표현들을 읽으면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런 표현들이. 그럼 처음에 이런 표현들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잔인한 것을 읽게 하는 거 이런 잔인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천명 선생님. 대충 뭐 창으로 턱을 찔러 죽였다라든가 이렇게 죽였다 표현도 없잖아. 뭐 이빨이 나왔고 두 눈에 피가 진짜 이렇게 보면은 차근차근 잘 썼잖아요.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이런 것을 서술해 놓은 것을 갖다가 이걸 고전이라고 읽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전이라는 게 좀 뭔가 좀 고상하고 그죠? 우리가 고전 그럼 왠지 아 고전이에요 이런 분위기 있잖아. 여러분 고전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이게 스파게티에다가 올리브 기름 이렇게 쳐 발라갖고 먹은 것처럼 이렇게 닭살스러운 분위기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잔인무도한 것도 이게 보통 잔인무도한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걸 고전이라고 하는 걸까? 왜? 이런 표현이 이렇게 잔뜩 들어있는데 왜 이걸 고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이러지 말고요. 여기가 지금 유치원이에요, 지금. 자기 생각을 좀 얘기해 보세요. 그 뒤에 앉아있는 분 불안해하잖아요, 지금. 앞에서 말 안 하니까. 지금 온몸을 이렇게 탁 이렇게 예? 같이 가능한 최대한 몸을 줄이려는 이 벌에 살만한 분들 조심하세요. 질문 계속 갑니다. 뒤에 있는 분들 벌에 살까지 많아. 빨리 대답하세요. 왜 이걸 고전이라고 하겠는가? 왜 이게 고전이겠는가? 여기서 이제 저는 고전의 정의, 고전의 데피션 하나를 저는 생각을 해요. 당대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줘야 돼. 만약에 이 텍스트가 호메로스가 이렇게 안 했으면 아, 이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정말 사태를 착실하게 차곡차곡 기록하는 게 이 인간들의 기본 태도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지 않아. 돌려서 말하지도 않아. 그냥 착실하게 말을 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까지 과잉해서 가는 거예요. 서구 정신은 기본적으로 분석적이다. 그렇게 분석적이다. 팩트 사실 기술적이다. 그렇죠? 사실을 기술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정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왠지 철학의 고향 뭐 이러니까 고상한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메로스 일리아스 이걸 보면요. 그 다음에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런 거 분위기가 비슷해. 왜? 있는 그대로 일단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하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서술해 봅시다. 이게 나간단 말이죠. 가치 판단 안 해. 그냥 이 표현들을 보면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얘네들 얄짤없이 서술을 하는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 정신의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냥 전편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 뭐예요? 그리스 정신의 하나의 분명히 드러남일 거라. 이 사람들이. 그쵸? 여기서 우리는 호메로스 서사시에 나타나는 아주 기본적인 수사법을 알 수 있을 뿐더러 이런 수사법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고 하는 철저한 팩트주의에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가치 판단하는가는 일단 2차적인 문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른 말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자연주의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서술한다. 자연주의.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드러내주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라. 이게. 요것을.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사태를 대하는 태도, 심성구조, 이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고상한 것이 아니에요, 고전은. 그러니까. 고상한 것이 아니라. 고상한 것이 아니에요. 고상한 작품만이 고전이 아닌 거예요. 고상한 작품만이 고전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그 당시의 그 시대와 인간을 갖다가 철저하게 그냥 거울처럼 반영해주는 그런 텍스트. 이게 바로 고전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고점을 유념해줄 필요가 있어. 조금 쉬었다 합시다.